초록물고기에서 한석규가, 게임의 법칙에서 박종훈이 마지막으로 매달렸던 것은 공중전화보스, 그 한 줄의 전화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서면 왠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방에서 다 들여다보이는 유리상자인데 그 순간만은 아주 아늑한 나만의 공간이라는 착각.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 외딴 공중전화 부스에서 비를 피해본 경험 있으세요? 혹은 장만옥과 유덕화, 안재욱과 최지우처럼 그 안에서 키스를 나눴던 기억은요? 공중전화 사용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로 공중전화 대수는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공공성 때문에 쉽게 철거할 수 없으니까요. 한때 내가 자주 찾던 공중전화 부스, 집에서는 맘 놓고 할 수 없는 전화를 걸기 위해서, 혹은 전화가 따로 없는 자취생이어서 밤마다 붙잡고 있던 그 전화기, 여전히 그곳에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곳에 다시 서면 잊고 있던 전화번호가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영원한 아픔이에요. 영화 열혈나마 중에서 여판과 왕거리 함께 불렀습니다. 공중전화 보스에서 장만옥과 유덕화가 정말 영화사의 길이 남을 키스를 나눌 때 흐르던 곡이죠. 어떤 영화들은 장면 하나로 우리 가슴에 커다랗게 도장 하나, 낙인 같은 거 하나 딱 뜨겁게 찍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 열혈나마의 공중전화 보스신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공중전화라 참 그 요즘은 많이 쓰는 분들 없죠. 그런데 저도 예전에 집안 식구들 다 있는 데서 쓸 수 없는 전화를 바로 집 앞에 있는 공중전화까지 달려가가지고 밤늦게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스릴은 좀 못 느낄 거예요.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그래도 있잖아요, 항상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새로운 기기가 오면 그 기기에 맞는 새로운 삶의 양태가 나타나잖아요. 아마 아슬아슬한 연애, 혹시 남들 피해 전하는 그 어떠한 아주 비밀스러운 언어, 그것을 핸드폰처럼 쉽게 전하더라도, 핸드폰을 가지고 쉽게 전하더라도 좀 뭔가 나름대로의 비밀의 언어를 통해서 또다시 전하는 그런 방식이 요즘은 또 개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비밀의 언어를 최근에는 전해본 기억이 없어서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요즘은 아슬아슬한 연애, 비밀의 언어를 어떤 식으로 전하는지. 자, 전해주실 곳은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게시판입니다.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 오셔서 거기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리셔도 되고요. 우편번호 150에 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니 뮤직에서 제공하는 영화 Passion of the Christ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에요. 청취자 초대 시사회도 있는 거 아시죠? 4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신촌에서 열리는 제6회 서울 여성영화제 보실 수 있는 프리 티켓 10분께 2장씩 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의 이호섭 씨, 얼마 전에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정말 남들보다 뒤늦게 보시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서가에 있는 책 한 권을 꺼내보셨다고요? 지금으로부터 10년하고도 몇 년을 더 해야 하는 고등학교 시절 경이로운 눈으로 밤을 지새며 보았던 그 책, 아서 씨 클라크의 원작 소설 를 다시 읽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원작자의 서문을 여기 적어주셨는데, 지금까지 이 지구에 살다 간 인류의 총수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의 수는 비슷하다. 이건 다시 말하면 사람 한 명당 한 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소중한지도 모른다.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사람의 수와 인류의 총수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의 수가 같다. 그래서 그렇기들 많은 작가니 혹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별 하나씩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그러면서 이호섭 씨의 글이 테크놀로지의 과다한 발달로 문명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는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별보다도 꽃보다도 아름다운 존재다 라고 하셨네요. 이호섭 씨, 우리 다음 곡 같이 들어요. 김경환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마침 오늘 FM 시네마테크 애니메이션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미리 애니메이션 음악 한 곡 들어보죠. 마리 이야기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중에서 유희열이 부릅니다. 우리가 사는 곳.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FM 시네마 테크. 네, 거의 한 달 동안 우리를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죠.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예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할리우드 미국 애니메이션을 거쳐서 일본 애니메이션 대장정을 하고 이제는 전혀 이제 다른 나라로 우리가 떠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하면 두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할리우드와 일본 애니메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네.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갈무리할 수 없는 내용들이어서 맞아요. 예, 정말 개괄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오늘 사실 저희가 예. 황예림 씨께 그래서 좀 죄송해요. 이렇게 한정된 시간만 그냥 딱 던져놓고서는 여기서 얘기 다 풀어내세요 하니까 얼마나 고민되시겠어요. 아, 아니요. 저도 아예 애초부터 욕심을 버리고 네. 몇 작가만 딱 그냥 뽑아서 할걸 그랬나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저처럼 문외한에게는 그래서 개괄이 좋아요. 물론 저희 청취자분들은 저보다 훨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약간 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아 이건 좀 아쉬워요 하겠지만 저로서는 사실 FM 시네마테크 이번 달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차례차례 이렇게 골라서 보고 있는데 보면서 내가 미처 이걸 이 세계를 몰랐다니 하면서 지금 땅을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할리우드와 일본을 떠나서 다른 나라들의 작가들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네. 역시나 짧은 시간에 다 하기는 힘든 내용이지만 일단은 국내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단편으로도 알려져 있는 프레드릭 백부터 얘기를 네.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그 전에 잠깐 짚고 나오면 애니메이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디즈니와 셀 애니메이션일 텐데요. 네. 사실은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교과서에다가 수업 시간에 그 글자가 없는 예, 모퉁이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 있잖아요. 맨 네. 밑에다가 이렇게 동작 하나씩 하나씩 그려놓고서 옆에 친구한테 자 이거 봐 하면서 스르르 손으로 그렇죠. 해주는 움직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보통 플립북이라고 하는데 그게 네. 바로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초적인 콘티가 되는 네. 그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그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기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매체에다가든 가장 기본적인 건 종이일 테고 그게 뭐 교과서 구석이 되든 아니면 이제 그냥 하얀 종이가 되든 종이일 테고 그다음에 셀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유리판 같은 데 위에 다양한 소재로 해서 또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 드로잉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가장 낯익은 질감이 셀과 더불어서 이제 종이에 그렸던 그림들 네. 예, 그래서 파스텔 톤의 느낌이 나는 예, 그런 그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프레드릭 백 같은 경우는 이 드로잉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정말 세계적인 네. 명성을 얻고 있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무를 심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국내 이제 TV에서 방영되기도 했고요. 네. 또 식목일이면 어김없이 방영이 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딴 거보다 이 드로잉의 기초 되는 기법을 쓰면서도 셀처럼 이제 제작 공정이 분화돼서 이를테면 뭐 밑그림은 누가 그리고 그 다음에 동작과 동작 사이 그림 누가 그리고 채색은 딴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셀 애니메이션이 좀 산업화되어 있다면 네. 프레드릭 백은 정말 그림 한 장 한 장을 거의 혼자서 그리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장인이네요. 그렇죠. 예, 네. 정말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나무를 심은 사람 같은 경우도 20분이 좀 넘는 한 25분 정도 작품인데 그 2만 장의 원화를 그렸다고 해요. 한 작품을 네. 하기 위해서 예. 거의 5년 동안 쉴 새 없이 예. 예, 거의 혼자서 그렸기 때문에 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장인의 손길이 살아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작가로서 한 작품을 시작을 하고 한 작품을 마무리를 지은 네.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드로잉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네. 흔히 보는 애니메이션은 셀에다가 그리는 건데 종이에다가 그려서 그 파스텔 톤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는 네. 이 프레드릭 백 외에도 이런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대가로 가면 어떤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아, 그 전에 이제 프레드릭 백 같은 경우는 완전 종이에 그린 게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셀 애니메이션을 쓰이는 셀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대신에 이 셀의 그림을 그렸을 때 나는 그 매끄러운 질감이 네. 별로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네. 질감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이 광택을 뺀 셀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다 크레용으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네. 그 뭐 또 디즈니나 다른 세레니메이션에서 보는 그런 질감이 아니라 아주 이제 부드러운 느낌의 질감을 그래서 유화 같기도 하고 네. 때로는 정말 뭐 인상파화가의 그림 같은 네. 네, 그런 질감을 내도록 이제 연구를 많이 했던 작가고요.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또 다른 뭐 드로잉 애니메이션 대가라고 하면 곧 국내 개봉 예정이죠. 르네랄루의 페이퍼 애니메이션, 네. 네. 판타스틱 플래닛이라는 작품 역시 종이 위에 그린 그림. 그러니까 드로잉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무슨 광택 없는 셀에다 그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이에다 그린 예, 페이퍼 애니메이션이죠. 이것은 예. 어떤 작품인가요? 판타스틱 플래닛이요? 네. 아, 사실은 조금 이따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같이 그렇군요. 그러면요 우리 네. 아예 음악 한 곡을 듣고 네. 그러고 나서 이 판타스틱 플래닛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그 파스텔 톤의 그 묘한 느낌일 텐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영화로 빼놓을 수가 없죠. 스노우맨. 이 중에서 우리 귀에 아주 익은 아주 좋아하는 그 곡 들어보죠. Walking in the Air입니다. 네, 스노우맨 중에서 피터 우티가 부른 워킹 인 디 에어였습니다. 오늘 FM 시네마테크 애니메이션 이야기,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을 건너서 이제는 유럽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여러 국가의 독특한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 캐나다의 프레데릭 베이크의 그 드로잉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스노우맨도 드로잉 애니메이션이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기법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드로잉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두 작품 다 이제 보신 분들은 아마 더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 그 그림이 하나의 움직임에서 다른 움직임으로 변형되는 네. 예, 그러니까 뭐를테면 눈사람에서 갑자기 형체가 없어지면서 바람으로 변한다던가 네. 하는 이런 식의 굉장히 부드러운 변형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은 특히 이제 프레데릭 베이크 같은 경우에 뭐 나무를 심은 사람이나 위대한 강 그 다음 작품인데요. 네. 이런 작품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뭐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제 나무를 심은 사람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예, 정말 황무지에 매일같이 100개의 도토리 면목을 심는 남자 이야기. 그래서 결국 노인이 되도록 이제 그 황무지를 정말 풍부한 숲으로 가꿔내는 사람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끊임없이 나무를 심는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는 이제 노인의 얘기를 보여주면서 그 바람이 불 때나 햇빛이 비칠 때 그 바람과 빛의 변화에 따라서 또 숲이 이렇게 물결치는 느낌. 네. 예, 그래서 그 흐름, 굉장히 부드러운 동작의 변형 같은 걸 보여주는 그래서 이게 또 드로잉 애니메이션만의 또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리고 위대한 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캐나다 퀘벡주에 흐르는 강, 세인트 로렌스 강의 오염, 강이 오염되면서 그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일종의 다큐멘터리 성격의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역사가 어떻게 자연을 오염시켜 왔는가를 굉장히 이제 담담한 시선으로 보여준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야자키 하야오를 얘기하면서 네. 결국 자연대 인간 네.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프레데릭 박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어떤 숲을 읽어내는 사람의 이야기든 아니면 이 강이 인간의 역사, 인간의 투쟁의 역사와 더불어서 오염되어 온 그런 과정을 다룬 이야기든 결국 그 안에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이 아름답고 이걸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지기보다는 아름다운 걸 보여줌으로써 지키고 싶게 만드는 맞아요. 예,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인상파 화가의 그림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 부드러운 빛의 변화를 하나하나 보여주는 예, 네. 그런 색감과 질감으로써 네. 그 이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그 기법 자체가 이 자연에 대한 이 프레드릭 베크의 어떤 생각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굉장히 그 적절한 어떤 그 도구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자연이라는 것도 어떤 프레드릭 베크이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도 어떤 강요하거나 아니면 내지는 밀어넣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묵묵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어떤 기법도 그러한 느낌을 담고 있고요. 그렇죠. 더더구나 이 장인의 손맛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네. 어떤 인공적인 느낌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난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런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정말 작품에서도 그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네. 작가의 그 손맛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스노우맨 같은 경우는 얼핏 그 파스텔 톤이 비슷하고 해서 이거 같은 작가 아닌가 하고 모르는 사람은 네. 얼핏 생각하기 쉬운데 스노우맨의 작가는 또 다른 작가죠? 예, 스노우맨의 작가는 영국 감독 다이앤 잭슨이라는 네. 영국 감독인데요. 이 감독은 이 작품 이후에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한 걸 알려진 감독은 아니고요. 네. 사실 스노우맨 같은 경우는 그 레이몬드 브릭스라는 영국의 대표적인 동화 작가의 작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자체가 그림책에 삽입됐던 네. 그림에서 출발한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사실 이 스노우맨이 아마 그 연령을 초월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동화책으로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세계적으로 정말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애니메이션이죠. 예. 그런데 영국의 애니메이션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좀 대표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말 영국 하면은 이제 어느덧 아드만과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돼버렸는데요. 네. 정말 이 아드만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말 그 시작은 미묘하였으나 그 끝은 향나열이라는 대표적인 스튜디오가 아닐까 싶은데 네. 물론 성공한 스튜디오의 대부분이 그렇긴 합니다만 예. 정말 70년대에 원래 애초에 그 영화를 좋아하던 두 청년들이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네. 집에서 부엌에서 예. 그때 이제 활용 가능한 매체들을 가지고, 네. 예, 뭐 각종 종이 인형과 잡다한 잡동사리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찍어보고 하면서 시작된,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 스프록스턴과 피터 로드라는 두 청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작사죠. 네. 그래서 정말 뭐 이제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명가로 자리 잡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소소하게 출발을 해서 TV 시리즈를 위주로, 네. 제작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잉과 마찬가지로 셀을 제외한 드로잉과 마찬가지로, 네.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 역시 인형의 손맛이 역시 그 작품의 전체적인 질을 굉장히 다르게, 질감을 다르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플라스티신이라는 세공용 점토로 보통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플라스티신이라는, 예. 예, 세공용 점토의 일종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인형의 기본적인 얼굴들을 만들고, 네. 또 이 그 특히 귀나 이런, 그러니까 움직임이, 표정이 많아야 하는 얼굴이나 귀, 이런 동작들이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놀라서 눈을 크게 떠야 된다거나, 예. 이런 부분들 유연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점토로 만들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좀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찰흙이나 그런 게 아니군요. 예, 찰흙과 가까운데 이제 색깔이 좀 들어 있고, 좀 이제 세공을 하기 좀 더 편한 점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 그 클레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드로잉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손이 많이 가지 않나요? 그렇죠.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정말로 그 인형을 만드는 것부터도 손맛이 들어가지만, 예. 찍을 때도 그 드로잉이 그림을 그려서 한 장 한 장 찍는 게 이제 움직임을 주는, 네. 그 요소라면 클레이 같은 경우는 정말 인형을, 예. 만약에 인형이 이렇게 손을 흔드는 장면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그 컷을 한 뭐 수십 장도 찍어야 되고요. 네.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또 한 수십 장 찍어야 되고요. 스톱 모션 기법이라고 하죠. 네. 예, 여러분들은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양몽에서, 네. 익히 귀에 익은 기법일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모션, 동작 하나하나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찍고 찍고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작가들이 스스로 얘기할 만큼 굉장히 손이 많이 간 작업입니다. 예, 손이 많이 갈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사실 영화 찍는 것과 굉장히 흡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 찰흙 배우들을, 네. 이렇게 감독 마음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놓고서는 굉장히 끈기 있게 카메라를 가져다 대는, 네. 정말 미친 감독들이 만든 그런 작품들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음악을 한 곡을 듣고, 네. 클레이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네. 치킨 런 중에서 골랐습니다. 앨리스 오리 부른 Flip, Flop and Fly. 영국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치킨 런 중에서 에비스 올의 Flip-Flop and Fly 들어봤습니다. 오늘 FM시네마테크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가들은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거나 약간 좀 자폐적인 기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대부분의 애니메이터들이 네. 만나보면 굉장히 수줍고 네. 언어환 자기의 의견 언어환 돼서 굉장히 많은 곤란을 겪고 네.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혼자서 작업해야 되는 양이 네.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뭐 자기 어필을 잘한다든가 이런 스타일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하나하나 아까 소리 저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왜 위쪽에 있어? 이런 거 하나하나를 따질 정도의 성격이 돼야 되니까요. 네. 연출하려면 정말 보통 꼼꼼함이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영국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정말 이 영국이 사실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대표적인 국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예. 알려진, 제일 먼저가 아니라 제일 널리 알려진 나라긴 하죠. 어쩌다가 영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장르가 생기게 됐을까요? 장르 자체가 새로운 장르였다기보다는요. 네. 그전에도 뭐 인형이나 클레이를, 그러니까 점토 인형, 클레이도 점토 인형이니까 점토로 네. 만들어진 인형 애니메이션이니까 그전에도 이제 클레이를 기법으로서 쓴 경우는 뭐 적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이 가장 그 계기가 된 것은 아무래도 이 두 피터 로드와 네. 데이비드 프록스턴이 만들었던 단편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먼저 있었고요. 컨버세이션 피시즈라든가 그 애니메이티드 컨버세이션이라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아주 자잘한 에피소드들 네. 이를테면 물건을 안 살려고 하는 노부부에게 이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네. 계속 이제 웃는 낯으로 물건을 설명하는 세일즈맨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은 그러니까 영국인들의 아주 일상적인 네. 내용을 담은 그런 에피소드로 먼저 이제 클레이라는 질감을 관객들에게 좀 친근하게 네.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닉 파크가 만들었던 화려한 외출, 얼레스와 그로밋의 첫 번째 에피소드가 네. 일단 그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나중에 전자바지 소동과 양털도둑 두 편은 오스카에서 결국 그 수상을 했던 작품이죠. 예. 네. 그리고 그 두 편 작품들을 묶어서 개봉하고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영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클레이 애니메이션 하면 영국 이런 인상을 주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런 클레이 애니메이션만의 어떤 독특함이라고 할까요? 다른 애니메이션이 놓치는 클레이 애니메이션만이 전해줄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우선 질감이죠. 네. 네, 정말 어렸을 때 갖고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놀았던 그 찰흙 같은 질감의 인형들이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 굉장히 생략적인 표현, 만화적인 표현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얼굴 하나하나나 뭐 잔주름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사람만큼 섬세하게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표현하고자 하는 특정 표현, 이를테면 걸레스와 그로밋에서 그로밋이 그 기차를 타고 케빈을 추격할 때 나오는 장면처럼 그 눈썹이나 뭐 눈알이 약간 튀어나오게 그린다거나 하는 이런 그러니까 작은 동작들의 특별한 과장을 통해서 과장이 현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장과 생략을 통해서 웃음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게 애니메이션의 장기인 것 중에 그렇죠. 장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도 네.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클레이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우리가 사실 이 여러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접하면서도 그 기법이 무엇이 쓰였을까는 많이들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드로잉 애니메이션과 클레이 애니메이션, 영국의 클레이 애니메이션 그리고 캐나다의 프레드릭 백 그리고 영국의 다이안 잭슨의 드로잉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히 보지 못했던 어떤 뭐 종이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독특한 느낌의 애니메이션도 접할 수 있었어요. 네, 프린스 앤 프린세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오늘 얘기할 걸 쭉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네. 물론 이제 굉장히 보기 드물었던 작품들입니다만 그래도 희한하게 국내 개봉을 다 조금씩은 네. 해줬어요. 그래서 얼레스와 그로밋도 해줬어요. 정말 예 정말 해줬어요. 그래서 프린스 앤 프린세스 같은 작품도 극장 개봉을 했었고요. 또 키리쿠와 마녀 같은 작품도 있었고요. 방금 나온 두 작품 프린스 앤 프린세스와 키리쿠와 마녀 같은 작품 이제 미셸 오슬로우라는 또 프랑스의 작가가 네.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종이 인형 오리기를 한 듯한 네. 예, 그 질감이 되게 돋보이는 작품들이죠. 그래서 프린스 앤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컷아웃이라는 기법과 또 실루엣이라는 실루엣 애니메이션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컷아웃하면 일단 말 그대로 오려낸다는 뜻이 강한데요. 그래서 컷아웃 기법이라고 하면 종이에 이제 캐릭터를 그려서 채색을 하고 나서 오려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움직여가면서 찍는 그런 이제 제작 공정을 거치는 기법이고요. 실루엣이라고 하면은 그 그림자극처럼 네. 예, 정말 까만 종이들을 주로 이제 오려서 빛의 연출을 통해서 움직임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프린스 앤 프린세스를 보시면 참 희한하게 사실은 눈, 코, 입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외곽선만으로 저게 눈이고 코고 저런 표정을 아침 웃고 있구나 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또 불꽃 푸른 어떤 빛의 연출과 더불어서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애니메이션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보면 어떤 작가가 뭐 창안에 낸 거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그 어디에나 다 널려 있었던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찰흙 정토도 그렇고 이 컷아웃 기법도 뭐 종이 인형만이 놀 뿐만 아니라 그림자 공연, 그림자 어떤 연희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니 일본이니 서양 어느 국가니 전통적으로 있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나름대로 아주 창의적으로 새롭게 발견해낸 것, 그 부분이 참 이 작가들로서의 어떤 역량들을 볼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미셀 우슬로의 작품의 좀 더 뭐 특징이랄까 그만의 어떤 색깔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미셀 우슬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얘기하기를 정말 종이 오리기 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다. 예.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는데 네. 화가가 되고 싶은 생각보다는 이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자기가 만들어낸 사물들을 움직이는 작업 역시 매력을 많이 느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라면 이제 사실상의 데뷔작으로 꼽는 게 80년도에 3인의 발명가라는 작품인데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실루엣 기법 얘기할 때 제가 검은 종이를 오려서 빛을 연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이하게 이제 흰 종이를 오려서 역시 빛을 연출하면서 그러니까 기법 네. 자체는 비슷하지만 예. 종이가 하얀 종이기 때문에 좀 다른 느낌의 색감과 질감을 줄 수 있는 흰 종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 그림자 실루엣이 아니라 그 흰 종이를 통과하는 그 빛의 느낌이 다르게 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비치는 느낌이 다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하얀 종이를 이렇게 정말 세공하듯이 네. 레이스 무늬 같은 것도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검은 종이와 또 다른 느낌의 질감을 줄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에서부터 이 작품은 이제 발명을 즐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네. 당시로서는 없는 것들을 발명을 하다 보니까 이웃들에게 저 가족은 이상하다라는 약간의 의심의 눈을 사게 되고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이웃들을 배척당해서 죽음으로 그러니까 파국으로 몰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이 작품 그리고 프린스 앤 프린세스에서 마녀의 석이라는 작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 사람들이 저 여자는 당연히 마녀일 것이야 라고 해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성에 네. 그저 노크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성이었는데 그런 편견의 벽 속에 쌓여 있었던 그런 이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죠. 그런 작품이나 키리쿠와 마녀에서는 또 역시 그 어린 키리쿠가 마을의 샘을 말라붙게 한 마녀와 싸우는 이야기인데 이 마녀 원작에서는 결국 그 키리쿠가 장성해서 그 마녀와 동등한 힘을 얻게 돼서 무찌르는 이야기였다고 해요. 근데 감독은 악이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네. 사실은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할 때 네.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선악고도의 대결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해서 마녀에게 이제 왜 이 마녀가 사악해지게 됐는가 하는 이유를 부여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미셀 우슬로 감독이요? 네. 그래서 이런 편견과 네. 어떤 그러니까 그게 뭐 인종적인 편견이든 아니면 그 뭐 성관념에 대한 편견이든 네. 아니면 다름에 대한 차이에서 오는 무지 차이에서 오는 혹은 무지에서 오는 그런 편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냥 그저 뭐 새로운 기법의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든지 자신의 상상력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이제 시선을 돌리고 구석구석에 좀 뭔가 다른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네. 아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의 작품을 다 이렇게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비디오냐 그런 걸로 나와 있나요? 미셸 우슬로의 작품들이요? 프린스 앤 프린세스 외에? 프린스 앤 프린세스 외에 제가 키리쿠와 마녀가 비디오로 네. 출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반 비디오 가격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네. 이야기 계속하죠. 미셸 우슬로의 프린스 앤 프린세스 중에서 엔드 크레딧 들어봅니다. 네, 프린스 앤 프린세스의 엔드 크레딧 들어봤습니다. 뭐 캐나다 감독, 영국 감독, 프랑스 감독, 사실 이렇게 국가별로 그 감독들이 뭐 대표적인 감독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작가별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를 대표 선수로 뽑느냐는 사실 뽑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사실 의미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런 작가들이 있었다는, 그래서 어떤 작가들이냐를 아는 게 더 사실은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면 또 어떤 작가요?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역시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곧 개봉할 판타스틱 플래닛의 작가 르네 달루인데요. 네. 예. 예, 르네 달루 역시 드로잉 애니메이션을 기초로 하는, 그러니까 종이 위에 그린 드로잉 애니메이션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프레드릭 백 같은 경우나 아니면 스노우맨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파스텔 톤의 질감이 네. 돋보인다면, 르네 달루 같은 경우는 좀 일러스트레이트 같은, 그러니까 회화적인 질감 같은 이제 드로잉이지만 파스텔 톤 좀 아니 좀 다른 파스텔 네. 톤과는 좀 다른 느낌의 회화적인 질감이죠. 예, 르네 달루의 작품 중에서 우리나라에 개봉이 된 게 있었나요?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판타스틱 플래닛이요. 예. 어떤 영화죠? 말 그대로 이제 판타스틱 플래닛이란 제목대로 어느 행성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트라그족이라는 거대한 거인족이 지배하는 행성에서 이제 이 트라그족들과 또 옴이라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금 우리의 형상과 비슷한 인간, 네. 인간들이 아직 어떤 문명이나 문명의 지식을, 문명이나 문명을 형성할 수 있는 지식을 알기 전에 상태, 가장 원시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모든 운명의 신비를 갖고 있는 트라그족과 약간 이제 갈등 관계를 겪으면서 그 지식을 흡수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문명 세계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이제 두 문명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르네 달루가 또 화가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림 스타일이 굉장히 유럽의 회화 느낌이 많이 풍기는 그런 디자인 스타일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은 그 미지의 행성, 원래 이제 원제가 이제 미지의 행성이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졌는데요. 네. 정말 그 거기에 나오는 거인 트라그족이나 아니면 이제 하나하나의 생물체나 그 식물 디자인 같은 것도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래서 정말 아주 유럽의 철학적인 SF의 전통을 잇는 애니메이션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세계 자체도 굉장히 생경했거니와 결국 그게 거인족인 트라그족이 됐든 아니면 그 인간의 형상을 한, 그러니까 인간에 가까운 옴족이 됐든 이 문명을 쌓아가면서는, 그리고 문명의 지배자가 되면서는 굉장히 그 자기 문명에 대한 이기심을 갖는, 그걸 통해서 이제 인간의 욕망의 어떤 본성을 이제 묘사한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굉장히 그림만 딱 봐도 질감이 정말 낯선 느낌이 많이 드는. 그래서 그래요? 예, 디즈니나 일본과는 상당히 틀린 작품이고요. 일단 예. 그리고 이게 70년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하나도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70년대 않습니다. 70년대 작품이에요. 예. 그런데도 최근에 이 판타스틱 플래닛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보고 온 분들이라든지 미래 본 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라 그래서 저는 최근에 나온 작품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국내에 뒤늦게 개봉을 하면서 네. 이제 이슈가 더 된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는 이제 깐느에서 네. 사실은 깐느에서 슈렉이 이제 초청을 받아 상영되기 이전까지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이 상영된 바가 거의 없는데 네. 70년대 유일하게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던 또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죠. 네. 어른들이 보기에 오히려 더 흥미로운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인간 문명에 대한 어떤 우화로서 네. 예, 성인 관객들이 더 볼만한 작품이 아닌가 싶네요. 예. 자, 르네 달루, 우리에게는 처음으로 이 판타스틱 플래닛으로 이제 소개가 되는 그런 작가인데요. 이외에도 우리가 해볼 만한 그런 애니메이션 작가들이 또 어떤 작가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유럽에서도 네. 장편 애니메이션은 1년에 한 편 나오기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상업 애니메이션 시장은 디즈니가 이제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마니아 시장은 일본 쪽이 또 강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쉽지 않은 반면에 그만큼 이제 또 다양한 단편들을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 실험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단 그 체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통적인 인형 애니메이션의 강국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이전에 인형에 관련된 모든 예술 자체가 먼저 발달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인형극도 발달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형극에 바탕한, 그러니까 인형극 것과 이제 극이 있고 인형이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을 가지는 네. 인형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를테면 체코의 이지트른카라는 감독은 이제 59년에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장편을 만든 바 있는데요. 네. 뭐 제목만 들어서 딱 이제 뭐 셰익스피어의 예, 셰익스피어의 원작. 예. 네. 그리고 99년인가 나왔던 영화인가요? 그래서 그 역시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네. 바탕으로 했던 마이클 호프먼 감독의 영화와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뭐 내용적인 줄거리 자체는 비슷한데, 여기서도 그 인형들만의 표현법이란 아, 정말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 그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법들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것이요? 이를테면 그 인형들 자체는 얼굴 표정이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얼굴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대신에 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하게 제작을 해서 네. 손가락 다섯 개를 정말 다 움직이고 아. 또 이게 말 한마디 없이 거의 이제 변사처럼 나레이터가 나레이션을 하고 인형들은 이제 동작과 정말 발레 같은 움직임과 판토마임 네. 같은 예, 동작만으로 모든 감정 표현을 하는 작품인데요. 정말 대사가 없이도 그러니까 보통 라이브 액션 영화에서라면 대사 없는 영화를 참 상상하기가 어렵겠으니까 그렇죠. 더더욱 장편이라면요. 네. 근데 대사 없이도 동작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걸을 때 좀 더 사뿐사뿐 걷고 눈에 클로즈업을 해서 이제 눈의 표정만으로도 좀 더 아, 저 어떤 표현을 하려고 하는가 생각하게 만들고, 손으로 가르칠 때 혹은 뭐 정말 그 춤추듯한 장면 하나하나에서 동작만의 어떤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마임이라든지 혹은 네. 무용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이 작품은 특히 애니메이션은? 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일단 인형이라는 또 존재가 네. 그 사람과 달리 인형의 동작 자체가 굉장히 절제되고 양식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특성 자체를 살리기 때문에 네, 확실히 어떤 마임 같기도 하고 또 무용 같기도 한 느낌의 작품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뭐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인형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종의 기법적으로는 드로잉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동양화, 네. 네, 전통화인데 수묵 애니메이션들. 그래서 국내에도 부디로 출시된 피리 부는 목동이라는 네. 작품이 있죠. 예. 그래서 정말 그 먹선과 그리고 동양화에서 얘기하는 너백의 미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린, 그래서 화선지에 먹이 번지는 효과라든가 그 수묵 담채화에서 정말 그 짙거나 원색이 아닌 그 네. 다양한 색감들을 네. 전 다른 질감의 색감들을 보여준 작품들도 있고요. 네. 정말 애니메이션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셀뿐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소재로 어떻게 움직여서 만들까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까 캐나다 얘기하면 제가 잠깐 빼먹었지만 NFBC, 그러니까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을 단편 작가들 많이 지원을 하는데 네. 여기서 있는 작가들은 정말로 그러니까 소재의 성역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를테면 유리판을 펼쳐놓고 위에다가 그 오일 페인팅, 그러니까 유화 물감으로 네. 그림을 그린다던가, 아니면 모래알들을 이제 쫙 펼쳐놓고 원하는 형상으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한 컷 한 컷 찍는다던가, 아니면 정말 구슬 같은 거를 펼쳐놓고 찍는다던가 해서 거의 존재하는 모든 오브제, 예. 모든 대상들을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애니메이터의 기쁨이라고 하는 정말 자신의 소주를 창조하는 네. 예. 그런 과정들은 다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또 그런 작품들을 국내에서 많이 보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네. 사실은 비디오로 이렇게 나와 있는 작품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NFBC의 단편들이나 아니면 그 지금까지 소개한 작품들, 그래서 국내에 또 비디오로 나온 작품들도 많으니까 한 번쯤 찾아봐 주시면. 저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네.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의 뭐 애니메이션보다 진정한 작가라고 한다면 오늘 만난 작가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본인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정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그대로 뭐 어떤 배우나 그 밖에 스텝이나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끝에다가 네. 펼쳐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소개해드린 작가들이 이제 상업적 시스템 안에서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인 신념을 이제 영화화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작가주의에 더 고집을 세웠던 작가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본이나 할리우드의 작가들과 다르게 정말 장인 정신과 또 작가적인 신념 있는 작가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작가다라는 네.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예술로서의 어떤 영화라고 할 때 애니메이션이 오늘 만나본 그 작가들의 애니메이션이야말로 어떤 예술의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래서 정말 잘 몰랐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사실은 한 작품을 보기만 한다면, 나무를 심은 사람을 보기만 한다면 네. 아, 저런 세계가 있었나? 애니메이션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정말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황혜림 씨와 함께 우리가 흔히 몰랐던 애니메이션의 세계 그 작가들을 만나봤고요. 거의 한 달 동안 우리를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인도를 해주셨는데 이제 아쉽게 황혜림 씨와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요. 우리 한국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앞으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게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동안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 FM 시네마텍 그 한 달 동안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 수고해 주신 황혜림 씨께 인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부족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의 마지막 곡이기도 합니다. 곧 개봉한 영화죠. 르네라르의 판타스틱 플래닛 중에서 티와의 메이크업, 마켈라즈 디 티와 그리고 미라 에텐 두 곡 이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